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3장 1절부터 7절, 그 다음에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까지 읽겠습니다. 오늘은 성경을 좀 많이 읽습니다. 창세기 3장 1절부터 7절입니다. 찾았습니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찾았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주리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셨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실 때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쏭드니라. 아멘. 방해하는 세력들이 우리 삶 가운데 확실하게 있습니다. 마귀는 존재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분 중에 하나가 마틴 로이드 존스입니다. 그 마틴 로이드 존스의 책 중에 교리를 그 정리해 놓은 그 교리를 설교해 놔서 그 설교하면서 정리해 놓은 세 권의 책이 있습니다. 그것은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은 마귀에 대해서 그 마귀론에 대해서 논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무 마귀에 대해서 과대평가해도 안 되고 또 마귀에 대해서 과소평가해도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 그 어떤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런 악과 선의 그런 다툼, 뭐 육체는 악하고 뭐 영은 선하다. 그래서 그런 설명법이 그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영을 쫓는 자는 생명에 이를 것이요, 육을 쫓는 자는 사망에 이를 것이다. 육은 하나님, 육체를 쫓는 자는 그 육에 속한 자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나는 그 육 자체는 사실상 악하거나 선한 것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 중에 오해했던 것이 뭐냐면 어떤 것을 먹는 것이 그 먹는 것이 너희를 더럽히는 것이 아니요 오히려 너 마음 가운데 드러나는 그런 모든 그런 악과 더러움이 너 마음 가운데서 난다. 이렇게 예수님은 근본적인 것을 지적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 우상의 음식을 먹느냐 안 먹느냐 또 이것은 믿음 가지고 먹는 것과 또 믿지 않고 먹는 것 그리고 또 그 믿음 안에서 덕을 세워야 되는 것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하는 것들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래서 그런 물질적인 그런 물질적인 세계 그다음 육체적인 것 이런 것을 악하게 보고 또한 그 영적인 것 정신적인 것을 선하게 보는 이런 부분들을 다룬 것이 제가 알기로는 플라톤 사상으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또 영지주의 사상도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은 악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육체를 입고 올 리가 없다. 그러니까 거기까지 그 성경을 뜯어 맞추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진화론의 그것이 강화되다 보니까 거기에 성경을 뜯어 맞추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제설을 파괴하는 이론들이 나오게 되고 또 재창조설 그런 부분들이 또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자세히 설명하자면은 진화는 점점 이렇게 죽고 그 태어나고 또 진화되고 죽고 태어나고 진화되고 죽고 태어나고 진화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그 사망이 바로 죄로 말미암아 왔는데 그 원죄의 뿌리가 어떻게 되는가? 그 자체가 흔들리게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재창조설이라는 그런 부분들이 그 신학적으로 나올 수 있는 바탕이 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원죄설에 대한 그런 신학적으로 그 성경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는 부분들을 뜯어 맞춰서 그런 진화론에 맞춰버리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크나큰 오류입니다. 성경이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그런 세계관의 기준이 되게 하십시오. 성경의 그 모든 말씀이 그 지금 과학자들도 진화론자들도 그 1900년대 거로 알고 있는데 그때 토의할 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화석을 아무리 뒤져봐도 진화의 흔적이 없다. 증거가 없다. 진화를 했다는 것이 증거가 전혀 나오질 않으니까 그들이 하는 것이 뭐냐면 그 괴물론인가요? 갑자기 돌연해서 그 괴물처럼 그 갑자기 돌연변이가 갑자기 생겨서 괴물처럼 탕펑 하고 탄생했다는 그런 이론을 다시 말했습니다. 이게 서서히 진화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갑자기 나타났다. 그런 이론을 그 신진화론 그 세계에서 그런 이론을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과학적으로 맞지도 않고 그 실질적인 거 아닙니까? 아무리 땅을 파고 여러 가지 증거를 찾으려고 하고 주위에 아무리 다 봐도 진화된 흔적이 없는 것입니다. 뭐 그 깊숙하게 들어가자면은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그 다음 카페 양률이 교회 공동체라고 그 다음에 검색해 보면 거기에 창조 과학에 대해서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보십시오. 이렇게 그 기준에, 그 영지주의자는 영지자의 기준에 맞추다 보니까, 또 진화론자들은 또 진화론자의 기준에 성경을 뜯어 맞추다 보니까, 또 이성주의자들, 계몽주의자들은 또 그들의 그들의 세상 사상과 그런 생각에 뜯어 맞추다 보니까 성경의 이적과 기적과 표적은 잘못됐다. 모세가 지나간 그곳은 그게 아니다. 홍해가 갈라진 것은 그 말이 안 된다. 어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수가 있느냐? 기절한 것이다. 영주의주의자들은 육체는 악한데 어떻게 육체를 입고 올 수 있느냐? 그래서 가연설이라고 할 가연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런 육체를 입고 온 것처럼 이렇게 보였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그 주장하거나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의 그 기준 가운데서 또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이것이 기본적인 그 그리스도인이요 또한 우리 참된 그 복음을 아는 복음주의자요 또한 개혁주의자요 성경을 인정하며 그 성경의 기준의 삶을 사는 참된 그 기독교인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 성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은 그 마귀의 세력. 마귀는 분명히 존재한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시작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그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또 그 에덴 동산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 풍성함과 보시기에 성하며 그 마음이 흐뭇하며 그 기쁨의 그 완전한 그 선 가운데서 마귀가 간교한 뱀이 간교하더라. 그 간교한 뱀을 택하여 그 아담, 직접적인 말씀을 받고 있는, 말씀을 제대로 알고 있는 아담을 노린 것이 아닙니다. 그 옆에 있는 하와, 말씀을 제대로 모르고 있는,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슬쩍 툭 칩니다. 뭐라고 마귀가 그걸 꾀합니까? 한번 다시 성경 읽어봅시다. 마귀는 간교하게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씩 조금씩 비틀읍니다. 보십시오. 마귀가 그 간교한 뱀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그 풍성함과 모든 것을 다 주신 그 풍성한 것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가운데 하나를 더 바라보기 위해서 그 마음 가운데 그것을 이끌어냅니다. 야, 다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 가운데서 그 하나,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그런 부분을 이끌어내기 위한 그런 악한, 그러면서 악한 부정적인 생각을 집어넣어주는, 그러면서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마귀가 사용한 사람들 보면 되게 간교합니다. 거룩한 척 하는 것 같으면서, 아, 기도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아, 전도만 하면 되는 게 아니야. 거룩하게 살아야지. 기도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말씀만 알아야지. 말씀만 한다고? 설교만 잘한다고? 아니, 말씀만 잘 전파한다고? 그거 갖고 되는 게 아니야. 또 뭐가 돼야지? 그러면서 은근히 기도를 죽이고, 말씀 연구하며 말씀 전파하는 그 힘을 죽이고, 또 그 거룩한 삶 가운데 있으면 율법주의와 오히려 그 율법 가운데 자기의 의를 세우며 그 율법의 죄책감과 그 쇠사슬에 매이게 만들어버립니다. 아, 너 이거 지켰어? 이거는? 이거 지켰어? 저거는? 저거 지켰어? 요거는? 너가 그것을 될 것 같아? 하나님 앞에서? 마귀의 꾀는 이것입니다. 이렇게 다시 돌아가자면 그 마귀는 이런 간교한 자들을 사용해서 그 마귀가 사용하는 자들이나 거짓된 은사자들이나 그런 자들 보면 굉장히 화려한 것 같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의로운 것 같고 모르는 척하면서 악과 더러움을 다 꾀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 추악한 것이 들키면 오히려 달려들며 당당하게 물어 뜯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조심하십시오. 또 보면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씩 비틀며 그들에게 부정적인 것들 다 주셨는데 하나 안 줬다는 것들을 강조 그 바라보게 하는 그런 마귀의 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는 여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죽을까 하노라. 정녕 죽으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여자는 옆에서 듣질 못했고 또 아담이 제대로 전해줬을 겁니다. 근데 이제 제대로 듣지 못한 건지 또 반복적으로 또 교육을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는지 죽을까 하노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조금 한 마디 정녕 죽으리라를 죽을까 하노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마귀가 거기를 팍 치고 들어갑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들이 바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과 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거짓말 같으면서도 참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이게 참 골짜 아픈 겁니다. 마귀 그 저거 저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이게 이제 확실한지는 제가 확인 안 해봤는데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독을 독이라는 게 뭐냐면 그 모든 좋은 것을 다 집어넣는 것이 바로 집어넣어서 먹게 하는 것이 독이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은 것이 있습니다. 난 예를 들자면은 굉장히 좋은 것인데 그에게 그것을 던져주면 그에게 독이 됩니다. 만약에 그 사람이 죄를 짓고 있는데 옆에 가서 평안하다, 안일하다, 잘 될 거다. 이건 그에게 독이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는 평강과 화평을 증거하고 있고 그 복된 말씀이 넘쳐릅니다. 그러나 이 복된 말씀이 잘못된 때와 시간과 적용될 때 이것이 오히려 독이 된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이걸 아주 기똥차게 이용합니다. 보십시오. 예수님을 그 시험할 때 마귀는 자기가 한 말로 하지 않았습니다.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 떨어져 봐라. 하나님이 천사를 붙든다고 했지 않느냐. 너 배고프지? 이것을 떡을 돌을 떡으로 만들어 봐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하나님의 기록되었을 때 그 말씀 가지고 그 정당한 말씀 아닙니까? 이 말씀만 들으면 이 정당한 말씀 가지고 또 그 모든 그 마귀에도 권세가 있다고 합니다. 성경에 보면 공중 권세를 잡은 자 그 모든 그 물 그 마태복음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보십시오. 마귀가 또 그를 내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그만한 그런 권세가 마귀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귀를 너무 과대평가하면 아 하나님보다 높고 또 하나님도 어쩔 수 없는 그렇게 과대평가하면 그 오히려 그 속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에게 모든 마귀의 권세에 지할 것을 주었으니 악한 자가 너를 건드리지도 못하리라 라고 확실히 말씀하셨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믿으십시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이 영접하는 자에게는 자녀된 권세를 얻었느니라. 그 권세 안에서는 모든 마귀의 권세를 제할 권세를 너에게 주었으니 악한 자가 너를 건드리도 못하리라. 이 권세까지 함께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우리가 왜 귀신들, 악한 영들을 쫓지 못하였나이까? 첫째,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가 믿음이 없기 때문이오라는 구절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구절에는 기도 이후에는 이런 능력이 나가지, 이런 유가, 이런 능력이 나가지 아니하이라. 바로 기도.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능력의 공급하심, 하나님과의 함께하심, 하나님과의 만남과 그 영광에 거하는 그런 기도, 그 기도의 능력 외에는 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 또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선포하며 그 말씀에 거했을 때의 그 권세, 그 믿음, 그 믿음과 기도, 이 부분이 있을 때 그런 악한 자들이 떠내려가며 그 무너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것이다 라고 또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음을 항상 기억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놀라운 권세가 있습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그 모든 그 마귀가 그 움직이는 활동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섭리가 그대로 성취되면서 달려나가는 그런 하나님의 군대와 같은 그런 교회의 모습이 요한계시록에 보이지 않습니까? 제가 요한계시록을 다니면서 그 교회의 전진,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지나, 즉 땅에서 뜻이 이루어지는 그 교회의 전진,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 그리고 예수께서 그 어린 양 대신 연약하신 그 어린 양 같은, 그러나 다윗의 뿌리요, 또 만왕의 왕이신 그 어린 양 예수께서 점점 보좌에 오르시는 모습들이 요한계시록에 쫙 펼쳐지고 있는 것을, 마지막에는 보좌에 올라 심판하시는 그 예수의 모습, 어린 양의 모습, 그 다음에 어린 양의 신부로서의 그 교회의 모습, 하나님의 그 교회의 완성, 하나님 나라의 승리, 그 약속과 기쁨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은 쫙 펼쳐지고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귀를 너무 과대평가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또한 너는 그 능히 악한 자를 대적하기 위하여 전신갑주를 이리라. 믿음의 방패와 구원의 투구와 의의 흉배와 성령의 말씀과 복음을 전하는 발과 그 다음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모습, 이런 그런 전신갑주를, 악한 자를 능히 이기기 위하여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고 또한 얘기하셨습니다. 마귀가 그 활동하는 모습들에 그 보면은 마음을 집어넣더라, 마음을 집어넣더라 이렇게 계속 얘기합니다. 그 가룟 유다에게 악한 마음을 집어넣더라, 심었더라. 그러면 마지막에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들어갔더라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를 팔고 자기는 자살해서 죽지 않습니까? 이게 마귀에게 속하며 그 마귀가 심어준 그것을 쫓아가는 삶의 결국입니다. 죄를 지은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가 많은 부와 능력을 주는 것 같고 화려한 것 같고 잘 되는 것 같지만 결국은 가룟 유다처럼 목을 메어 아주 비참하고 처참하게 죽는 결과를 낳게 될 것입니다. 이게 마귀에게 속한 결과요, 악한 자의 멸망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를 너무 우습게 보지 마십시오. 그러나 마귀를 너무 무서워하며 과대평가하며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성경은 그 악한 자와 마귀를 대적하기 위하여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한 이런 마귀의 꾀와 활동에 대해서 그들이 어떻게 움직였고 또 어떻게 전 세계를 준행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또한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에 아주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읽을 또한 본문 또한 하나님의 그 말씀이 그 말씀을 조금씩 비틀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죽을까 하노라. 그랬더니 정녕 죽으리라. 그러면서 너가 이거 먹으면 하나님같이 될 거야. 그래서 먹지 말라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같이 결국 그 믿지 않는 자들과 또한 악한 자들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 결국 자신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보십시오. 하나님도 사람이 창조했다. 사람 없이는 하나님 없다. 이런 얘기까지 합니다. 교황이 한번 그런 얘기를 비슷한 걸 한 걸 그 한번 뉴스에서 본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하나님의 자리까지 나가는, 내가 하나님이고 내가 절대자고 내가 선악의 기준이 되는 거기까지 나가는 것이 인간이요. 그렇게 됐을 때의 그 처참함이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과 지금의 모습이 아닙니까? 한 곳에서는 한 끼만 먹고 살고 있는데 한 곳에서는 모든 음식을 바다에 버리고 있습니다. 그냥 죽이 아깝다고. 이게 인간이 선과의 기준이 되며 자기가 하나님같이 되며 하나님이 된 것, 하나님같이 남을 심판하고 죽이고 내가 선악의 기준이 돼요. 물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에게 양심을 주셨고 또한 그런 성령의 운행 안에서 그런 법들이 생겨낸 것입니다. 그래서 법의 그런 많은 기초들이 그 율법과 또한 그런 그 율법을 다뤘던 그 여러 가지 그런 관습법이나 또 여러 가지 그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아, 율법을 또 그 가르쳐 주는 그 선생들이 또한 그 여러 가지 책들을 썼는데 그런 것들의 기초로 해서 그 법이 생겼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세상의 그 법과 신기하게도 그 십계명, 살인하지 말 것과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거의 일치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며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 그 선악과를 그 마귀의 꾀로 말미암아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우리가 선악의 기준이 되며 우리가 하나님 같이 됐을 때 그렇게 됐지만은 일그러진 하나님의 형상이지만은 그 하나님의 형상의 흔적과 양심을 주심과 성령의 운행 가운데 여러 가지 질서와 법과 여러 가지 의학과 여러 가지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 세계관입니다. 어떤 분리된 것이 아닙니다. 뭐 너가 왜 뭐 때문에 정치에 관심을 갖느냐? 너가 뭔데 그 과학 진화론은 과학이야. 너 왜 너 창조론에 대해서 얘기하느냐? 그건 과학이 아니야. 과학이 뭡니까? 사실을 탐구하고 사실을 증명하며 또한 그런 원리, 자연의 원리와 그런 것들을 사실 그 자체를 받아들이며 진리를 탐구하고 찾는 게 아닙니까? 본질적으로. 근데 진화론은 가설입니다. 증명된 적도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진화론 학자들이 모여왔고 도무지 진화된 흔적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화석 부분에 또 뭐 인간이 뭐 어떻게 해서 뭐 단백질 만들고 뭐 했지만 그 실험은 잘못된 실험이라고 자기 과학지에 냈습니다. 노벨상 받은 그 있죠? 그 단백질 만든 실험. 독극물이 나온 겁니다, 그거. 그 단백질도 그 반반이 돼야 되는데 그 반반 되지도 않았습니다. 그것을 길게 설명하기 그렇고요. 전혀 맞지도 않는 헤겔의 베아 사진도 사기라고 증명됐고 네알다르탄이나 크루마늄이나 모든 것도 다 사기로 조작한 것도 증명됐고 그 사기를 통해서 그 재판에 그것이 아 이렇지 않느냐 이런 증거가 있지 않냐 그 사기 자료를 통해서 재판을 통해서 유명해졌고 진화론이 자리 잡 과학 가운데 크게 자리 잡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유명해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사기 자리였습니다. 거짓 자리요. 지난번의 시작은 거짓도부터 시작합니다. 다윗? 다윈도 지리학에 대한 책을 읽었는데, 그것도 거짓말한, 그, 나일강이 조금씩 줄어든 것에 대해서 그 거짓말한 자료였습니다. 일부러 그랬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거짓된 것이라는 것이 증명됐습니다. 그 자료를 보고, 그 다윈의 그 진화론이 시작이 됐고, 거짓에서부터 시작됐고, 또 거짓의 자료, 사기된 자료를 통해서 그 재판을 통해서 진화론이 유명해지기 시작했고, 과학의 자리를 잡는 계기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진화론의 헤겔의 배아사진도 그것이 사기라고 증명됐고, 또 그 헤겔의 배아사진을 통해서 몇 개월 지나면 인간이다. 그 전에는 인간이 아니고 진화론이며 동물이다 해갖고 낙태가 인정받기 시작했습니다. 법적으로. 그 낙태 인정을 통해서 죽은 인구만 해도 1억 명이 넘습니다. 지금까지 따지면 아십니까? 그 진화론의 우성과 여러 가지 그 영향으로 말미암아 히틀러, 나는 우성인자다, 우성으로 진화된 자다, 다 죽여버렸습니다. 열성이라고 해놓고. 그 다음에 공산주의 기초도 진화론부터 시작했다는 그런 주장들이 또한 나옵니다. 유물론주의, 우리는 물질이다. 어떤 영적인 세계가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는 게 아니다. 그 기초가 바로 공산주의 아닙니까? 결국 뭡니까? 1차 대전, 2차 대전, 공산주의에서 생기지 않았습니까? 히틀러, 진화론, 거짓과 그런 하나하나 그런 악한 뿌리가 조금씩 심어졌지만 결국은 사망과 멸망과 그 저주 가운데 놓이게 된 것입니다. 이게 바로 마귀의 꾀요. 그 마귀의 그런 하나의 시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아십시오. 절대 신학과 교리, 교의를 무시하지 마십시오. 자유주의 신학을 통해서 그런 많은 악한 영향들이 있었습니다. 이건 마귀의 꾀입니다. 마귀가 그 계몽주의와 이성주의와 또한 그런 잘못된 신학을 통해서 유럽을 초토화시키지 않았습니까? 지금 유럽에 거의 기독교의가 무너지고 그것이 다시 미국 쪽과 다시 아시아 쪽으로 넘어오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바른 신학, 그 다음에 신학자들, 건전한 신학자들, 복음주의적이며 개혁주의적인 건전한 신학자들을 후원하고 키우며 기도해줘야 됩니다. 신학자들의 위치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 신학자들이 바로 목회자들을 가르치고 그 목회자들이 또한 성도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이 얼마나 중요한 위치인지 아십니까? 마귀는 그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양립교회 공동체는 한 가지 갖고 있는 비전 중에 하나는 참된 신학자들을 키우는 것. 이런 비전과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진짜 참된 신학자 하나는 무척 중요합니다. 요새 톰 라이튼이 뭐 칭의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이신칭의에 대해서 잘못된 말씀과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그 영향력이 얼마나 신학생들과 여러 가지 목회자들에게 대단합니까? 말씀을 조금씩 변질시키는 이런 마귀의 세력, 결국은 멸망이요, 죽음이요, 사망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읽어보지 않았습니까? 결국은 사망입니다. 그리고 마귀는 그 말씀을 변질시키며 또한 말씀으로 유혹하는 것을 우리는 또한 알았습니다. 여러분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발람이라는 거짓 선지자를 통해서 저들을 저주하라 했더니 발람이 나는 저들을 저주할 수 없다. 그럼 어떻게 저들을 멸망시키고 저주할 수 있겠느냐? 돈을 주면서 발랍이 꾀를 부립니다. 저주를 저주받게 하고 죽게 하는 것은 단 한 가지 우상 숭배하고 그 여러 가지 계집들과 그 관계를 맺게 하며 그 씨를 말리는 거다.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의 진노의 손길이 그 위에 있기 시작해서 불뱀을 부르며 죽기 시작했습니다. 잘 아시겠습니까? 바로 건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그를 건드는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의 진노 아래 말씀에 벗어나게 하며 하나님의 진노의 손길 안에 있게 하는 것 방법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끝없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오해케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키게 하며 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가오지만 이만이나 장길자나 하나님의 교회 여러 가지 그런 이단들은 하나님의 말씀 갖고 다가오지 않습니까? 여호와 증인 통일교 그러나 조금씩 변질시켜서 예수님의 자리에 구원을 이루는 유일하신 하나님의 자리에 슬쩍 앉아버리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마귀입니다. 보십시오. 어떤 누구도 우리를 건드릴 자 없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고 담대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이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 안에 거하십시오. 마귀를 과대평가하지 마십시오. 악한 자들과 더러운 자들을 과대평가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결국 멸망할 것입니다. 그러나 과소평가하거나 그들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비열하며 악하며 악하고도 당당하며 간교합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믿음 안에 기도 안에 기록되었을 때 사탄아 물러가라.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만 섬기라 하였느니라 라고 외치시기 바랍니다. 오직 이 진리의 말씀을 아시고 진리의 말씀이 주인되게 하십시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귀신을 쫓아내서 너희들이 깨끗해졌다. 회개하여 깨끗해졌다. 그런데 그 귀신이 나가면서 더 악한 귀신을 데리고 와서 깨끗해진 걸 보고 더 악한 귀신을 데리고 와서 거기에 주인이며 자리를 잡았다. 아니 예수의 피와 하나님의 그 은혜의 손길을 말미암아 마귀가 나갔습니다. 근데 그 안에 하나님이 예수께서 주인되며 그 진리의 말씀이 꽉 차여 주인되며 진리로 그가 주인되게 하셔야 되는데 텅텅 비어 있습니다. 그랬더니 더 악한 귀신을 들어와서 그 자리를 차지했다라고 성경은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마귀의 끝없는 공격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죄악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저들은 나의 제자들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저들을 건져주십시오. 보호해주십시오. 악에서 건져주십시오. 보호해주십시오. 저들을 데려가달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들을 이 땅에서 악에서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자녀와 아들답게 살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끝없는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우리는 혈과 육이 싸울 것이 아니오. 그 악한 권세자문자, 공중권세자문자와의 그런 끝없는 혈투 가운데 있는 그런 자리에 있습니다. 또 우리의 들끓는 죄성, 마귀의 유혹, 마귀가 사용하는 간교한 자들의, 악한 자들의, 거짓 은사자들의 그런 거짓된 그런 이만이나 장례자나 그런 이단자들의 유혹과 공격을 끊임없이 받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과대평가하면 안 됩니다. 모든 마귀의 권세를 제할 것을 너에게 주었으니 악한 자가 너를 결단코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그러나 그들을 과소평가하면 안 됩니다. 전신갑주를 입으라. 성령의 겉말씀과 구원의 투구와 믿음의 방패와 의의 흉배와 복음을 전하는 발! 강하고 담대하게 나아가며 기도하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라. 말씀에서 벗어나지 말며 그 믿음 안에 또한 예수의 피의 회개와 십자가 안에 날마다 돌아가라. 날마다 그 앞에서 내가 죽노라 라고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는 그 십자가의 자리에 죄는 죽고 의를 사는 그 부활의 자리에 우리는 나아가야 됩니다. 나와 양누리 교회 공동체와 설교 듣는 모든 분이 있는 축복 가운데 과시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은 마귀와 여러 가지 죄의 세력과 또한 우리 가운데 들끓는 그 죄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귀를 두려워하며 과대평가하지 말게 하소서. 모든 마귀의 권세를 제할 것을 내게 주었으니 악한 자가 너를 결단코 이기지 못한다는 그 말씀을 붙들며 악한 자의 꾀와 간교한 자의 꾀와 마귀에 속하여 그 더러운 자의 꾀에서 능히 승리할 수 있는 믿음과 기도가 넘쳐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그들을 과소평까지 말게 하시며 아버지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으며 말씀과 믿음 안에 참된 회개와 십자가 안에 날마다 죽으며 진리로 사는 죄에서 죽고 참으로 의로 사는 참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불쌍히 여기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의 피 아래서 예수 이름으로 아버지 앞에 기도합니다. 아멘. 너는 다 같이 주님 옆에 고백하시겠습니다. 부여 다시 오라! 부여 다시 오라! 부여 다시 오라!